낮에 건네니 뭐 남이 다가 아 흘레루나 내 수반이 돼 소시대 와라테요 간지가라면 follow me 소리대면 감이 다인데 どこへでも I find you 君とは夢 教えてくれ